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예, 네, 목사님. 오늘 날씨가 좋죠? 네. 예.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정오의 만나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휴 때와 같이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나물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좋습니다. 오늘 예. 날씨도 좋고 예. 어디로 좀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예. 네, 늘 그렇죠. 예. 오늘 정말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파드득 나물이요? 네. 아, 목사님 오늘 나물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뭐. 예. 피드득 파드득 나물. 무슨 새가 날아가는 소리 같은 처음 들어보는 나물이라 아주 궁금합니다.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왜 파드득 나물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무슨 이름이 예, 지어지면은 사연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아,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뭐, 이름은 생소하지만, 사실은 이 나물이 굉장히 한국 분들에게, 특히 이제 오클랜드에 사실은 우리 교민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나물이거든요. 예. 사실은 권사님 댁에도 있어요. 네, 그래요. 예, 권사님이 네. 예, 재배하시고 가끔 저한테 이제 예. 배다 주시기도 하고 예. 그런 나물인데. 아. 사실은 예. 한국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 나물의 이름을 네. 참나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예, 참나물. 예. 참나물이요. 네. 예. 사실은 이거는 참나물이 아니고 네. 파드등 나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네. 참나물은 조금 네. 아주 전문가들도 이렇게 살펴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비슷한데 네.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이거를 파드등 나물이라고 바르게 가르쳐 드려야 되나 그냥 뭐 참나물이라고 다 알고 드시는데 네. 나만 굳이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뭐 바르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 그래요. 뉴질랜드에 계신 한국 분들이 모두 참나물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저도 그렇고요. 한국에서 씨앗을 사올 때부터 봉투에 참나물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기 리틀 후이아 쪽에 사시는 우리 한국 분도 네. 그 텃밭에 참나물이라고 해서 제법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네. 참나물이 아니고 이 파드등 나물인데 네.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네. 한국에서 사온 그 씨앗 봉투에 네. 네. 참나물이라고 써 있으니까. 네. 아이 뭐 목사님 참나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죠. 예. 근데 사실은 참나물은 재배하기가 사실 까다로워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참나물이라고 해서 먹는 그것이 네. 그것의 95%는 사실은 참나물이 아닌 네. 반디나물 혹은 네. 이제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파드등 나물이다 이렇게 네. 아셔야 됩니다.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 파드등 나물을 계량 참나물이다 예.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것을 한 2년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예. 구분을 해보려고 네. 양쪽 거를 이렇게 아무리 비교해봐도 네. 아, 요건 좀 다르구나, 요건 다르구나 했는데, 네.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참나물이나 반디나물, 네. 이 파드등 나물을 반디나물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네. 울릉도에 가면은 이제 산에 개울물이 쫄쫄쫄쫄쫄 흐르는데, 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이 반디나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한번 언젠가 TV에서 그 뭐죠? 그 나물 잘 하시는 그 선생님 이름이 임지우 선생님. 아, 예, 예, 네, 예, 예, 예. 선생님. 예. 무슨 객? 맛객? 예. 무슨 식객? 예, 무슨 식객? 예, 예. 임지우 선생님이 이제 울릉도에 그 계곡에 이렇게 탐사를 하면서 여기 파드등, 반디나물이 많네. 그러면서 반디나물을 예. 이렇게 뜯으시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참나물도 그렇고, 반디나물인 이 파드등 나물도 그렇고, 모두 이렇게 물이 좀 넉넉히 있는 곳을 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다 참나물도 미나리과의 식물이고, 네. 이 파드등 나물도 미나리과의 식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관은 똑같고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참나물은 참나물 속이고 네. 참나물이 미나리과의 참나물 속이고 파드등 나물은 미나리과의 파드득나무 속이다. 이렇게 예. 구분이 되는데 네. 눈으로 보기는 정말 전문가들도 네. 어렵고 네. 또 재배하는 네. 거는 참나무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 예. 반면에 이제 파드득나무는 재배가 아주 쉬워요. 예, 그냥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파드득나무를 참나무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참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 나물이 얼마나 맛있고 귀하고 하면은 그렇게 부족했는가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달라요. 네. 예.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지요? 예. 처음에 싹이 나서 먹기 좋을 때까지 자랄 때까지는 예. 구분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나물을 집에서 텃밭에서 이 파드등 나무는 사실 뉴질랜드 야생에 없는 거고 네. 우리 교민들 이제 가정의 텃밭에 있는 건데 네. 텃밭에서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면은 뭐 꽃대 올라오기 전에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이제 꽃을 못 보는 것이 네. 특징입니다. 네. 그럴 때까지는 사실 구분하기가 참 헷갈립니다. 예.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활짝 핀 거를 보면 아하 이게 참나물이 아니고 파드등나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 그리고 또 뭐 대부분 분들이 참나물 꽃을 안 봤으니 못 보셨으니까 그렇죠. 예. 파드등나물을 보고도 이게 파드등나물인지 참나물인지 네. 그거를 이제 모르죠. 구분을 못하는 네. 거죠. 네. 뭐 지금 뭐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예. 사진이 있어도 보여드릴 수 없지만서도 예. 참나물은 꽃이 이렇게 그 당근꽃처럼 예. 당근꽃 보셨어요? 아니면 부추꽃? 아 부추꽃은 많이 부추꽃의 큰 모양처럼 이렇게 네. 이제 핍니다. 네. 참나물은 네. 반면에 이제 파드등나물은 네. 그 모양새가, 꽃 모양새가 완전히 달라서, 예. 조금 이렇게 갈래로, 이렇게 여러 갈래로 퍼지면서, 네. 이렇게 이제 꽃이 피는 것이 아주 확연히 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참나물에 비해서, 네. 파드등 나물의 뿌리가, 네. 뿌리 이렇게 뽑아봤을 때, 예. 참나물 뿌리는 조금 이 팥뿌리가, 예. 그 아니 이 팥뿌리가 아니라 참나물 뿌리가 네. 팥뿌리처럼 예. 그 조금 더 굵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파드등 나물은 예. 뿌리가 좀 잘 짧고 네. 가늘고 네. 잔뿌리가 이렇게 예. 많은 것이 예.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줄기를 봤을 때에 네. 참나물은 그 줄기가 조금 붉은 빛깔이 있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미나리가 네. 미나리를 밭에서 키웠을 때처럼 네. 네. 약간 지금 권사님 입으신 가디건처럼 네. 그런 약간의 이제 네. 자줏빛 붉은 네. 빛이 예,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파드등 나무는 줄기가 연녹색인 것이 네. 조금 다르죠. 네. 그리고 향을 비교해 봤을 때 네. 물론 파드등 나물도 향이 굉장히 좋아요. 예. 좋죠? 예, 예. 그러나 참나물에 비하면은 뭐 향이 좋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예. 아. 참나물은 향이 참 좋고 예. 또 파드등 나물은 조금 향이 못하고 향도 뭐 파드등 나물도 좋은데 예. 이제 참나물에 비하면 좀 못하다. 그러니까 떨어진 이제 참나물은 못 봤으니까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향이 좋다고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보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면 좋겠는데 예. 그럴 방법이 없어서 조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 먹고 재배하는 대부분은 참나물이 아니고 파드등나물 혹은 반디나물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파드등나물 혹은 반디나물도 먹을 수 있는 것일 테고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네, 뭐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드셨던 대로 네. 그렇게 계속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저도 참나물이 아닌 파드등 나물이라도 네. 네? 아 이건 파드등 나물이에요. 참나물이 아니고 혹여 그렇더라도 네. 이 파드등 나물이라도 좀 실컷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네. 좋겠어요. 근데 그게 별로 자라지도 그렇죠. 않고 줄기는 가늘고 이게 거름이 네. 네, 많이 필요해요. 네. 거름을 잘 주고 그러면 네. 이게 좀 잘 자랍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파드등 나물은 뉴질랜드 야생에서는 아직 찾아보지 네. 못하겠고 네. 이제 대부분의 우리 교민 가정들 텃밭에 네. 재배하고 계시고 네. 또 이제 가끔 한국 식품점에서 예. 참나물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예. 길게 예. 길어 잘 자랐더라고요. 그건. 예, 그건 이제 제대로 이제 네. 판매를 하려고 이제 네. 키운 거죠. 네. 근데 키우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가 봐요. 예.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예. 예. 가끔 이제 뭐 있게 되는데 예. 그거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걸 사다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예. 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파드등 나물은 또 연하고 네. 또 향도 은근하게 있어서 네. 그냥 뭐 생채로 이렇게 무쳐서 드셔도 좋고 예. 뭐 고기를 드실 때 예.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구워 드신다, 네. 뭐 쇠고기, 뭐 갈비살을 네. 구워 드신다 이렇게 네. 할 때 네. 요즘은 한국에 뭐 고깃집에서 보면 미나리를 하고 같이 먹는 게 또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 파드등 나물도 네. 삼겹살이나 고기 구워 드실 때 예.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네. 참 좋습니다. 네. 특히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예. 이제 권사님처럼 나이 드신 분이란 예. 분들은 치아가 안 좋으시니까 예. 고기 씹기가 좀 어려우시면 예. 얇은 고기, 뭐 차돌박이 구이 같은 예.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차돌박이 구이 같은 그런 것에 같이 나물을 예. 곁들여서 좋고 네. 차돌박이를 구워가지고 네. 이 파드등 나물을 좀 한 3, 4cm 네. 길이로 잘라가지고 같이 예. 샐러드 버무려서 예. 드셔도 굉장히 참나물 샐러드. 샐러드. 혹은 뭐 차돌박이 참나물 예. 무침. 예. 이렇게 하셔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향도 좋고, 예. 이제 고기 단백질도 같이 드실 수가 있어서 예. 좋고요. 네. 예. 그리고 나물로 무칠 때에는 네. 살짝 데쳐서 네. 생으로 드셔도 좋으니까 네. 살짝 데쳐서 네. 연어 나물처럼 네. 무쳐내면 좋습니다. 예. 뭐 우리 권사님 잘 하시는 거 장아찌 잘 담그시잖아요. 예. 이 파드등 나물도 예. 그렇게 장아찌 담궈도 담으셔서 예. 오래 드실 수도 있고 예. 참 유용해요. 그러니까 이 파드등 나물은 한번 이렇게 씨를 뿌리면 예. 위에서 베서 드시고 네. 계속 또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네, 하긴 네. 하니까 예. 참 좋죠. 예, 저절로 그냥 예. 계속 나니까 좋은데 네, 네. 예. 근데 너무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자라다 말아요. 거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예. 예. 파드등 나물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요? 예, 파드등 나물에는 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가지고 항산화 식품 이 알칼리성 식품으로 네.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꾸 이제 우리가 왜 아까도 제가 고기를 드실 때 이거를 파드등 나물을 드시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고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성 식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고기만 자꾸 드시지 마시고 같이 네. 채소를 곁들여서 네.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A나 철분, 칼슘 같은 이런 미네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네. 우리 어른들 건강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빈혈을 예방하고 네. 치료한다든가 네. 또 시력을 보호하는데 네. 많이 도움을 준다든가 네. 뭐 이렇고요. 하여튼 뭐 이 파드등 나물 쉽게 구할 수 있고 네. 또 한 번 심어놓으면 잘 자라니까 네. 거름하고 물을 조금 충분히 주면서 네. 이렇게 재배하시면 기르시면 네. 집에서도 뭐 충분히 네. 드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파드등 나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파드등 나물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세요. 예. 예.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클랜드에서 목회하고 있는 40대의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역자로 사역하다가 뉴질랜드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와보니 이미 많은 한인교회가 있고 저는 다른 목회자분들에 비해 늦은 시기에 사역하게 되어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대로 충실하게 목회하고자 하나 때로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 선배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 목회자로서의 제 입장을 말했습니다. 제 목회의 소신을 밝히며 헌금의 종류에 대해 몇 가지를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11조 혹은 월정헌금, 주일헌금 혹은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절기헌금 등에 대해 그런데 한 성도분이 월정헌금, 주정헌금이 무엇이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월정헌금은 11조를 못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생활 형편에 맞게 월 얼마를 정하여 헌금하는 것이고 주정헌금은 일주일에 얼마를 정하여 헌금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헌금이 성경에 어디에 근거하느냐고 하여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교회에서 하던 방법대로 하고자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묻고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니 제 자신도 정확하게 답을 못해드린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목회 환경,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새로운 목회 환경에서는 이렇게도 부딪혀오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할 것이 많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헌금의 종류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크게 도움되리라 여겨집니다. 예, 오늘은 목사님께서 상담 요청이 왔네요. 예. 예, 예. 좀 쉽지 않으신 용기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목사라고 해서 예.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저도 뭐 지금 목사님처럼 저도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 때가 이제 41살 그 정도에 왔었거든요. 예. 그때 와서 예. 처음에 저도 뭐 그냥 내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방법 예. 또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제 보고 듣고 배운 방법 예.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막 그랬었는데 예. 오늘 이 목사님의 모습이 그 한 20년 뭐 좀 안 됐지만 예. 제 모습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이제 뭐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제 모르는 것 때문에 네. 꺼내놓고 누구한테 네. 막 묻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예. 뭐 자격지심 뭐 그런 네. 건 아닐 텐데 아무튼 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 목회자 자신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이 네.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을 목회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니까 네.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민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네. 목회자들 간의 교류나 정보를 나누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예. 지금 이 상담을 요청해 오신 분이 네. 뭐 오클랜드에 목회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면은 주변의 목사님들 네. 많이 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지만 네. 또 뭐 오클랜드 계시더라고도 하더라도 네. 어떤 목사님은 계시다고 하시는데 목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1년을 지나도 한 번도 얼굴을 못 뵙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많거든요. 예. 나름대로 예. 이제 더 여러 또 만남을 통해서 네. 대화를 해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네. 아무튼 이제 뭐 혼자 고민하고 네. 이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저도 목사지만서도 예. 목회자들에게 좀 이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네. 있으면은 네. 그 문제를 이렇게 누구하고 같이 나눠서 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혼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들을 네. 가지신 분들이 목회자들 네.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 이제 아무튼 이제 오늘 상담을 요청해 오신 목사님의 용기에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네. 용기에 박수를 드리고. 네. 이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아, 이민 목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 목회 환경이 뭐, 아, 그렇죠. 어디 가든 네. 뭐 한국 사람들 다 똑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목회 환경도 뭐, 한인교회면은 뭐, 한국교회나 한인교회나 뭐, 다를 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목회자들의 목회 환경이 참 다양하고 복잡하잖아요. 예. 네. 꼭 이민교회가 아니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교사로 계시는 분들은 예.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을 예. 예. 그것도 뭐 클래스가 몇 명이 될지 한 30명 내외에 뭐 네. 25명에서 30명 네. 내외에 자기 아이들 네. 이렇게 케어를 하고 네. 또 이제 더 올라가면 올라가서 고학년 될수록 자기 전공 과목만 이렇게 가르치면 그렇죠. 예? 네. 뭐 한 과목 가지고 물론 교 선생님들이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뭐 그 자료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매번 같은 그 어떤 학과 스케줄을 커리큘럼을 가지고 네. 해나갈 수 있으면 뭐 되고 네. 또 병원의 의사 역시 뭐 전문적인 자기 분야에서 환자들을 돌보면 되는 거에 비해서 네.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사역하는 이 목회자 현장은 대상도 뭐 어린아이로부터 예. 어른까지 예. 자녀뻘 되는 사람 부모 예. 되는 예. 사람 네. 뭐 남자 여자 예. 뭐 굉장히 다양하고 또한 예. 특별히 이제 뭐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면을 다루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배운 것만으로 경험한 것으로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권사님한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드렸다고 해서 그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상당히 목회의 현실은 정말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목회와 또 이민교회에서의 목회 환경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초창기에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이 텐데 도대체 신앙을 어디다 까먹고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 태평양 바다에다 다 쏟아버리고 오셨나 그럴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는 갈등 또 그렇고 저 자신도 목회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가 배우고 경험했던 것만으로 자꾸 막 좀 이렇게 목회 현장에 대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실수가 나오고 맞지 않는 현실 속에서 왜 이러지? 이렇게 갈등도 그런 어려움도 이렇게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민 목회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한국인들인데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에서 오는 그 차이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의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어려움 같아요. 이제 뭐 목사가 처음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나중에 와서 목사가 입장에서 목회자가 이민 생활을 먼저 한창 경험한다. 성도들이 온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먼저 이민 와서. 생활을 오래 경험한 상태에서 목회자가 와서 목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좀 너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미 이민 생활을 오래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한국에서 오신 목회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민 생활을 이미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뉴질랜드의 현지 교회에서의 신앙 생활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뭐 최근에 뉴질랜드 장로교단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한인 목회자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뭐 너무 많은 그런 목회적인 어떤 차이점, 교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고 또 좀 한국 교회의 목회 방법 이런 것이 조금 구태의연한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뉴질랜드 현지 키위 교회들은 한국 교회와 이제 구조도 다르고 목회자의 목회 스타일도 다르고 또 이제 뭐 헌금 오늘 헌금 얘기에 나오셨는데 헌금 생활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교회가 이제 헌금을 관리하는 면도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교회하고 교회들하고. 근데 이제 이 다르다는 개념을 자꾸 틀렸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실수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르긴 한데 어떤 면에서 다를까 그리고 서로의 장점이 뭔가 그리고 서로의 것이 보다 성경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좀 그 어려움을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구체적으로 헌금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맞아요. 예, 월정 헌금, 주정 헌금 등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이죠. 월정 헌금 혹은 예. 이제 월삭 헌금이라고도 이렇게 하거든요. 예. 들어보셨어요?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예. 뭐 한국 교회에서는 흔히 듣는 얘기인데 네. 이제 이것은 그 말 그대로. 네. 매달 자신이 얼마를 헌금하겠다고 정해서 드리는 헌금이거든요. 예. 뭐 일반적으로 십일조를 나는 아직 정확하게 드릴 만한 네. 그런 신앙이 아직 못 된다라고 예. 할 때 네. 그러나 또 십일조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는 뭐 십일조 못 드리는 대신에 네.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리겠다 이렇게 좀 자신이 약정을 하고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 그런 헌금이 네. 월정 헌금 네. 혹은 월삭 헌금이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겠고요. 네. 주정 헌금은 월정 헌금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 주정 헌금은 한 주에 얼마를 네. 정해서 헌금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주일 헌금을 대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뭐 그것이 주일 헌금 외에 사실은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월정헌금이나 주정헌금도 네. 11조 드리시는 분도 또 별도로 월정헌금을 드리라고 드리는 예. 또 주정헌금도 네. 주일헌금을 드리면서 또 주정헌금을 또 드리는 네. 그렇게 드리라고 또 가르치는 목회자님들도 계시고 네. 또 그런 성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형편이 되면 뭐 네. 많이 드리면 좋죠. 네. 뉴질랜드에도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 뭐 되면 또 무리는 없겠습니다. 예. 하여튼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제 월정헌금이나 주정헌금을 네. 비롯해서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을 찾기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예. 이제 뭐 십일조 같은 경우야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예. 뭐 나오긴 하지만 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십일조라는 단어는 몇 번 사용되긴 하지만 예. 그 외에 헌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예. 재물을 바쳤다 하는 예. 그런 개념들이 많고 네.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네. 지을 때 네. 가지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 네. 즐겁게 네. 헌물을 드렸다라고 네. 하는 그런 표현들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네. 이렇게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네. 있습니다. 어떤 네. 제목을 딱 붙여서가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시대의 헌금은 좀 보다 자유로워지고 네. 자유로워진다고보다도 그 개념 자체가 좀 확대된다고 할까 예. 좀 넓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그래도 헌금에 대한 여러 종류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지는 않지만 네. 뭐 헌금 종류의 근거를 말한다고 하면 네. 몇 군데 언급할 할 만한 그런 4번 오늘 구체적으로 헌금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월정 헌금, 주정 헌금 등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이지요. 네. 월정 헌금 혹은 또 월삭 헌금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매달 자신이 얼마를 헌금하겠다라고 이렇게 정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십일조를 좀 못 하시는 분들 예.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정확하게 이렇게 다 드리기는 조금 신앙적으로 예.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네. 생활적으로 어려우신 예. 분들 예. 생활도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그럼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월정헌금, 월삭헌금을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네. 십일조를 하시더라도 네. 또 별도로 월정헌금을 또 드리는 거란 성도들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주정헌금은 이제 한 주에 얼마를 정하여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단위가 네. 한 달씩 할 때는 월정헌금, 네. 월삭헌금, 혹 이제 한 주로 할 때는 주정헌금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네. 뭐 마찬가지로 주일헌금을 대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별도로 주정헌금을 또 드리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은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찾기는 사실 어려워요. 예. 구약 시대 때 보면은 물론 십일조에 대한 단어가 몇 번 나오지만 예. 그 외에 헌금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많이 네. 뭐 광야 생활에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에 네. 자기가 가졌던 어떤 액세서리라든가 금이나 예. 이런 것들 물품들을 네. 네. 이제 자발적으로 드렸던 개념은 있겠지만 뭐 그것을 뭐 건축 헌금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얘기는 사실 구약 성경 없고요. 네. 신약 시대에 와 보면은 이제 네. 헌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범위가 네. 좀 다양해지고 네. 이렇게 좀 자유로워진다고 그럴까? 예. 자유롭다기보다는 이제 좀 범위가 좀 넓어진다고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네.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네. 거기 보면 매주 첫날에 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예. 그러고 쭉 보면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네. 헌금이냐 연보냐 뭐 이렇게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물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이제 연보를 우리는 보통 헌금으로 이렇게 많이 또 말씀을 하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자 혹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헌금했다고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헌금의 근거를 네. 충분히 잡은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또 고린도전서 16장 3절이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등에서는 네. 복음 전하는 일, 예. 즉 선교적인 일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 이렇게 보면 선교 헌금의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 또 성경 교사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거를 무슨 헌금으로 할 수 있을까요? 뭐 양육 헌금 뭐 예. 어떻게 잡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네. 이제 성경적인 헌금의 근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조금 이렇게 네. 넓게 좀 보여져요. 네. 그러나 헌금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다 이렇게 다 말씀하지는 않고 특히 네. 오늘 성도분께서 물어보셨다고 하는 월정헌금, 주정헌금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근거는 뭐 정확하게는 찾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종류들이 꼭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예, 오늘날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래요. 성경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예.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예. 삶의 네. 방향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네. 그것이 이제 다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네. 이제 그 성경의 큰 테두리 안에서 네.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재생산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오늘 헌금에 대한 얘기가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8절이든가 네. 또 시편 50편 11절 12절을 근거로 네. 보면은 네. 모든 물건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우리 가진 것 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네. 어떤 재능 네. 뭐 은사든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은 이제 무리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꼭 퍼즐 맞추기식의 어떤 근거를 찾고자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헌금제도가 이렇게 정착된, 어떻게 정착되었느냐 하는 그 특수성도 네.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한국 기독교는 초창기에 그 네비우스 선교정책이라고 하는 네. 그런 선교정책이 있었어요.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네. 이제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네. 또 부흥 발전을 위해서 네. 이제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립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전도도 자력으로 하고 네. 교회 운영과 또 조직 교회 조직도 네.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네. 이제 각 교회가 네. 하고 네. 또 이제 예배당 건축도 네. 가능하면. 자립, 네. 자급의 형태 안에서 네. 하게 됐다라는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국교회 같은 경우 초창기 보면은 그 뭐 황해도에 있는 솔레교회 같은데 네. 에,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가 어느 가정집에서 네. 장로님 한 분이 네. 자기 집을 네. 예배당으로 헌물하면서 네. 교회가 시작되었다, 교회가 네. 세워졌다 네. 이런 얘기. 사실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는 숱하게 많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한국 교회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이 잘 초창기부터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 때문에 월정 헌금이나 주정 헌금도 그러한 자연 발생적인 그런 헌금의 한 종류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또 없느냐 하는 것을 찾는 것보다도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 속에서 예. 각 교회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형편에 맞게 예. 이제 헌금 생활을 비롯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예. 어떤 강제성을 띄었다든가 예. 아니면 뭐 어떤 형식적으로 할 수 없이 드려지는 것이다든가 예. 이런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네. 헌금이 어떤 명목으로 근거로 해서 드려졌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이제 어떻게 바르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뉴질랜드의 많은 한인 교회 성도들도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 굳이 따지려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네. 물론 따진다라는 것이 이제 좀 네거티브하게 좀 들려지긴 하지만 네. 이거를 그냥 성경적인 근거를 알려고 한다라고 네. 하면은 네. 그거는 뭐 정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들의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그냥 따지지 말고 따르기만 예.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렇게만 답을 내준다면은 문제는 사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생활을 이제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거든요. 예. 이제 물론 성도분 입장에서 목사님에게, 목사에게 얘기를 할 때, 네. 뭐,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인상을 찌푸려가면서, 분명히 이거, 뭐 좀, 따지려고. 네. 뭐, 딴지 걸려고. 네. 시비를 걸려고. 네.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네. 긍정적인 측면에서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인가, 즉 내 신앙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네. 그것은 뭐 당연히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또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는 성실하게 네. 답을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목적이 선하지 않다고 하면 네.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예. 또 이런 경우가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힘든 그런 순간이고 예.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들께서 예. 잘 인내하시고 지혜롭게 예. 답을 주셔야 될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하고 마찰이 없이 잘 좀 네.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예. 성실함 네. 또 평정심 네. 이런 거를 잃지 않고 예.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들에서는 정말 헌금의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죠. 예. 네. 뉴질랜드 키위 교회들과 비교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헌금 생활에 있어서 한인 교회들, 한인 성도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는 키위 교인들의 헌금 생활에서 본받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요? 네. 뭐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린다면 네.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금 생활 잘한다. 그러면 뭐 꼭 헌금이 신앙생활의 척도는 아니지만 예. 그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보면은 네.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뭐 저도 이제 한국에서 한 40년 정도를 생활하면서 네. 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 때로는 이제 뭐 주일학교 어린 학생 예. 아니면 나중에 배우는 입장에서 예. 성도 입장에서 예. 또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예. 이렇게 한 40여 년 동안을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경험을 해보았는데 네. 이제 한국 교회들의 그 형편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도 많이 알고 있다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도 이제 뭐 뉴질랜드 목회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도 물론 그랬습니다. 물론 예. 한국 교회에 있을 때는 주일날을 뭐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다른 교회 형편들은 어떨지 모르는 변이 많았지만 예. 예. 이제 가끔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네. 또 다른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주보 뒷면에 그 헌금자 명단, 예? 헌금자 네. 이름이 빼곡하게 네. 기록되어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주보 뒷면에 헌금자 이름을 기록한다. 전에는 헌금 액수까지 기록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참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예. 헌금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사실 키위 교회는 이름도 안 써요. 헌금에다가 예. 그냥 남 고유 남발을 예. 줘서 예. 예. 목회자도 성도들이 헌금을 누가 얼마를 하는지를 예. 어떻게 하는지를 예. 사실 모르잖아요. 네. 네. 그것이 뭐 장단점은 물론 있겠지만 예. 지금 이제 한국교회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예.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놀랬던 것은 뭐냐면 헌금의 종류도 많지만 그 헌금의 종류마다 같은 이름이 다 있다는 거. 예. 예. 이건 뭐 사실은 설교 시간에 설교는 이렇게 들으면서 예. 또 눈은 예. 헌금자 이름 네. 명단에 좀 갈 네. 때가 있어요. 예, 예, 예.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냥 이름이 보면 10개 정도의 헌금 목록에 이름이 다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다 할 수도 있고 예. 또 다 할 수 있으면 뭐 더 좋겠지요. 그렇죠. 그만큼 능력이 되고 그만큼 예. 원신한 마음이 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형식지 정말 형식적이지 않고 규모에 맞게 드리는 헌금이라는 문제가 없겠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더 다양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네, 네.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한다. 예,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한다. 예. 이름이 주부에 다 나오기 때문에 내 이름을 더 좀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고요. 네.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금 생활의 장점은,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자립정신이 강한 그런 모태 위에서 헌금 생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선교와 또 부흥의 큰 이제 초석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면 될, 네,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나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중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예. 아니면 또 내 이름을 더 빛내기 위해서 한다. 라고는, 예, 이미 헌금의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지요. 네. 이제 반면에 이제 퀴드 교회들 보면은, 네, 사실 이제 퀴드 교회 얘기하기 전에 이제 유럽에서의 교회들 보면은, 네,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네, 이런 여러 나라들 보면, 네, 이제 종교가 이제 국교화된 그런, 네, 나라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독일은 이제 뭐 기독교가 국교화 됐기 때문에, 네, 일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네, 종교세를 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종교세를 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굳이, 네, 헌금을 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목회자 생활비도 다 나라에서 주고, 네, 그냥 목사님도 공무원이나 똑같은 거죠. 예. 그냥 모든 대책을 해주고 교회에 대해 뭐 어떤 운영 같은 것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예, 교회에서 교회 개별적으로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없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독일에 있는 어떤 교회도, 네, 제가 개혁교회 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교회는 성도 한 가정당 선교사 한 명을 파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는 가난한 나라들에 파송되는 선교사는 한 가정의 11조만으로도 충분히 선교비가, 그렇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교회는 그렇게 선교도 많이 하고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럽에서의 교회들의 모습하고, 네, 한국 교회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네.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민 교회 마찬가지로, 네, 뭐 어디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도 우리 뉴질랜드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예. 뉴질랜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뭐 생활비 문제를 교회가 감당을, 예, 하지만, 예, 또 안 되면은 교단적 차원에서, 네, 어느 정도를 또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네, 또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많이 책임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뉴질랜드도 또 세금을 많이 내니까, 예, 세금 많이 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아무리 못 내도 뭐 15%, 20%, 30%, 뭐 50% 넘게도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30%를 내가 세금을 내는데 또 10%를 11조로 내야 된다? 예. 이게 참 받아들이죠. 어렵겠죠. 예. 이제 그런 반면에 우리 이민교회들은, 한인 이민교회들은 다 성도들이 헌금으로만 다 모든 것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까지 구혜경이었습니다.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